남가주 출신의 스노보드 천재 소년 클로이 김이 평창올림픽 스노보드 핫5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김민석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는 최민정이 아깝게 실격 처리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북한 응원단이 방남 이후 처음으로 경포대와 오죽헌을 찾았습니다. 관광객들과 외국인들도 북한 응원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 씨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발급 우선 일자가 전순위에서 대폭 진전을 보였습니다. 취업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방 예산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의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은 좀 더 열었다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당국이 고용자 확인서인 I-9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규모의 한인업체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I-9을 관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대형 그로서리 마켓에 주류 판매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한인단체들이 법안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65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에서 서울까지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승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이곳 남가주 출신의 스노보드 천재 소년 클로이 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생애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클로이 김은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브 결선에서 98.25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클로이 김은 결선에서 공중을 3번 도는 1080도 회전을 선보이는 등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아시아 선수가 메달을 딴 것은 김민석이 처음입니다. 여자 쇼트트랙의 에이스인 최민정 선수는 500m에서 실격 처리됐습니다. 최민정은 500m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아리안나 폰타나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신체 접속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페널티를 받으면서 실격됐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5000m 계주에서 6분 34초 510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또 쇼트트랙 1000m 예선에서는 임효준, 서희라 그리고 황대원 선수가 준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독일에서 귀화를 한 여자 루찌 선수인 에일렌 프리슈가 역대 최고 성적인 8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남자 스켈레톤 2017-2018 시즌 세계 랭킹 1위인 윤성빈은 첫 공식 주행 연습에서 2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의 전망을 밝히했습니다. 경기 결과 소식은 스포츠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응원단의 인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한 응원단원들이 방남 이후 처음으로 강릉의 경포대와 오죽헌 등을 둘러보며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강릉 경포대를 찾은 북한 선수단들이 손을 흔들며 환한 웃음을 띠며 지나갑니다. 다소 어색한 모습이지만 빨간 체육복 차림으로 줄을 서서 해변을 따라 걷는 모습이 소풍 나온 학생들을 연상케 합니다. 구경꾼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면 북한 응원단원들도 수줍은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어 응답하곤 합니다. 북한 응원단은 방남 6일째를 맞아 공식 일정 없이 첫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모두 21개. 이 가운데 최 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과 특검이 판단한 혐의는 무려 15가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행위,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등 여러 혐의에서 두 사람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최 씨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의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롯데가 냈다 돌려받은 70억 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으며 신동빈 회장과 신규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관계가 엮이지 않은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조계는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통치자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형량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 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열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쯤 내려집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사업체 경영에서부터 은퇴까지 지켜드리는 대양종합보험제공으로 2월 1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맑고 온화해지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부분적으로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서 3도 내지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은 수요일이 내일도 반복되겠고 목요일에는 구름 걷힌 보다 맑은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까지 높아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조금씩 흐려지겠고 낮 기온은 다시 70도를 밑돌면서 평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8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66도, 47도, 해안 지역은 63도, 48도 예상됩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날씨입니다. 뉴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40도, 34도. 워싱턴 DC는 부분적으로 흐려지겠고 40도, 34도. 시카고에는 짙은 구름 많겠습니다. 31도, 25도. 달라스도 흐린 날씨에 46도, 44도. 시애틀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겠고 48도, 39도. 포틀랜드는 오늘도 맑은 날씨입니다. 52도, 37도. 앵커리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4도, 22도. 샌프란시스코 쾌청합니다. 62도 43도. 라스베가스 대체로 맑겠고 60도 45도. 호놀룰루는 오후 들어서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78도 69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 중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사업체 경영에서부터 은퇴까지 지켜드리는 대양종합보험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24시간 365일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원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일보 각 지사 연결해서 지역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 연결합니다. 지역 소식은 우리의 나눔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대형 그로서리 마켓에 하드리코와 비어, 와인 판매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한인단체들이 이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주민들이 비어와 와인을 사려면 비어 앤 와인 판매업소, 하드리커를 구입하려면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리커 스토어를 가야 하는데, 만약 대형 슈퍼마켓에서 하드리커와 비어 앤 와인을 판매하게 되면 한인 리커 업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현재 120개의 비어 앤 와인 업소가 있으며 이 중 절반을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천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은 메릴랜드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비어 앤 와인 업소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법안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통과되면 볼티모어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만큼 한인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청회 등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적극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리 호금 메릴랜드 주지사가 오는 16일 설을 앞두고 애나폴리스의 주지사 관저에 한인 등 아태계 인사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설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8일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마련한 설 축하 리셉션에서 개띠애를 맞은 아태계를 모두 축하한다면서 개는 윤리적이고 근면하다고 하는데 내 막내딸이 올해 애를 낳는다고 전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올해로 이곳 주지사 관저에 네 번째 설 기념 리셉션을 갖고 있다면서 이곳은 미국의 전 주지사 관저 중 유일하게 김치 냉장고를 갖고 있는 곳으로 오늘 김치는 아시아계로 첫 주지사 부인이 된 아내 유미 호건이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 주정부는 아시아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설 축하 선포문을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들고 설을 축하했습니다. 워싱턴 DC 한국일보 강진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 메디케이드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상정한 연방정부 새 예산안에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사회 의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폭의 삭감은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서플멘탈 뉴트리션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즉 스냅 예산입니다. 2019년에는 전년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172억 달러를 삭감하고 앞으로 10년간 거의 30%에 해당하는 2135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더불어 푸드 스탬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수혜자가 푸드 스탬프를 식료품 상점에서 직접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새 예산안은 연방 농무부가 푸드 스탬프의 일정 부분은 직접 미국산 식료품을 구입해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농무부의 구매력을 이용해 식료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연방주택개발국 예산도 14% 삭감돼 레이건 전 대통령 이래 가장 큰 폭의 삭감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 예산도 10억 달러 가까이 삭감해 25만여 명의 저소득 주민들의 렌트 보조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렌트비 보조를 받는 주민들의 렌트비 부담액을 올리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아일랜 프리슈 루치 경기를 마쳤는데요. 1, 2, 3, 4차 합계 3분 6초 400 기록하면서 전체 선수 가운데 8위 차지하면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8위지만 한국 대표 선수로서 루치에서 8위 개인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경기 후 태극기를 두르고 경기장을 빠져나온 이 아일랜 선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나 행복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루치 개주가 남아있긴 하지만 메달을 기대했던 루치 개인 종목 경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아이스하키 경기 마무리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미 조별 예선 탈락을 확정 지은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마지막 경기인데요.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나머지 한 팀과 뭐 순위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경기를 치르는데 상대팀이 하필이면 일본입니다. 대한민국 남북 단일팀이 일본과 마지막 조별 예선 경기를 펼칩니다. 이 경기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시작되고요. USA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역사상 올림픽 첫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혹시 승리까지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홈팀에 있죠. 엄청난 일방적인 응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외의 스포츠 소식 요새 너무 이 평창올림픽 소식 전해드리느라 좀 뜸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는요. 다르비슈 유 선수가 시카고 컵스와 6년 1억 2,6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뒤 다시 자유계약 선수로 나올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 트레이드 거부권 뭐 이런 것 포함했습니다. 다르비슈 유로서는 좋은 계약이죠. 지금 제이크 아리에타를 자유계약 선수로 내보낸 시카고 컵스는 다르비슈로 에이스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약점이 모두 노출된 이 다르비슈. 시카고 컵스의 월드시리즈 도전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일단 컵스 팬들은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NBA 소식으로 넘어가면 LA 클리퍼스가 브루클린 네츠를 114-101로 꺾고 서부조 9위. 지키긴 지키는데 좀 위태롭습니다. 지금 유타 재즈가 10연승으로 바로 뒤에서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이크 그리핀을 영입한 디트로이트도 동부조 9위에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동부조 9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해외 축구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토트넘이 유벤투스와 16강 원정 1차전을 치릅니다. 선수단 모두 이탈리아로 날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선발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원정 경기이고 그동안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수비적인 축구를 했던 것을 봤을 때 공격자원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첫 번째. 전반에 유벤투스 수비를 확인한 후 후반에 투입하겠다는 분석이 두 번째. 수비 축구를 하는 유벤투스를 일찌감치 무너뜨리기 위해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출전시킬 것이라는 세 번째 분석. 다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분석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게 아니면 이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언론이 이랬다면 문제겠지만 다 다른 언론들의 지금 유럽 쪽의 축구 소식지들의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손흥민 선수 출전 여부 이렇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요. 오늘 오전 11시 45분부터 시작되고요. 팍스 스포츠 1, 팍스 스포츠 1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찾으실 때 FS1이라고 확인하시면 채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유지승의 굿모닝 스포츠. Good morning sports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실직과 동시에 건강보험도 사라지면서 갑자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코브라 보험요. 그것도 찾아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적합한 건강보험을 찾고 보험료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재정적 지원은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자격이 되어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건강보험을 잃으셨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건강 플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